햇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잠 어디로 찾아왔네 그 집안.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안.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 그 집안. 대답 없는 내 창가엔 아픔만 밀려와 눈물 지며 돌아서네 그 집안. 이제 다시